불신앙의 결과는 단지 가정적인 불화만 낳은 게 아니었고 또 역사적인 적대감,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적대, 역사적인 적대감만을 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이 불신앙으로 행동을 했던 그 사건은 오랜 하나님의 침묵을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16장 마지막 절에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을 때라는 것을 보았고 또 17장 1절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13년의 그 세월이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 있는데 본래 성경이 장절이 없죠. 본래 장절이 없으니까 바로 이어지는 구절인데도 13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문맥을 볼 때 분명히 그것을 성경은 암시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침묵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기도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런 것보다 더 깊은 고통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써 깨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침묵이 깨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는 것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이제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해서 너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지만 나는 전능하여 능치 못한 일이 없으며 내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것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흠과 티를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그렇게 행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5절에는 내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사례에게도 하나님께서 15절에 사례가 아니라 사라라고 해라. 네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것은 둘 다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새 이름을 주심으로써 확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19절에는 이제 내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의 이름까지 태어나지 않은 아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여기서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17절에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혼잣말입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10살 차이죠. 어찌 출산하리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18절에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웃음이 불신앙의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이 지난 13년 동안 이런 태도로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무감각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하는 그 아들일 거야.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년을 줄곧 견지해온 태도가 결국은 영적으로는 무감각한 영적인 불감증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롭게도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을 주심으로써 당신의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 침묵을 깨뜨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고 심지어 태어나게 된 아들의 이름을 새롭게 주시고 또 언약의 표징까지도 주심으로써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성인식이 아니라 유아 할례였다는 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자들이 다 할례를 어린아이까지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직계혈통 말고도 아브라함이 산 종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 아브라함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는 그 대표성, 아버지 안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아버지와 언약을 맺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언약을, 언약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시대로 오면서 이 할례는 율법 행위라는 차원에서는 이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율법의 행위로 받아들였으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그 구원의 근거로 삼는 차원에서는 없어졌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것은 그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기는 했으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육체의 할례만 가지고 자랑하는 자리로 그들은 갔습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차원에서는 신약에서도 유효한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것은 의미로서는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아브라함 한 사람하고 맺으시는 언약이 아니라 나와 7절에 보면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는 언약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7절에 족장 아브라함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과 맺으시는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유아세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침묵을 깨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새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표징을 주심으로써 깨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는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참 한 인생을 살면서 영적인 침체, 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쉽게 회복할 것이라고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렇게 쉽게 내가 결심한다고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의 행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범사에 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행하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비참함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경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시간으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한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남은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기다릴 줄 알고 저희가 서둘러서 재촉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 힘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